니까 그렇게 쳐다보지만 너와의 게임은 아직 시작 안 했어. 나에게서 타로점을 봐 너의 이상형 찾아봐줄 재미히. 그 남자가 내가 되게 해줄 테니 Cause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널 내 거로 만들 거야. No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내 우리 안에 가두고 싶어. 긴 머리 끝에 남아있는 향기와 마지막 한 목소리로 날 공격하니 날 이길 순 없어. Yeah. 너에게 보여준 내제 빨간 장 속에 숨겨둔 반지를 줄게. 그 주인이 네가 되게 해줄 테니 거야. No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내 우리 안에 가두고 싶어. 너의 나선 향기에서 주먹을 떠올려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에 내 심장은 울려. 우려 해도 소리는 어떤 끝도 없이 너를 향해 달려 내가 그들을 갖겠어. 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전부 잃게 된다 해도 이미 게임이 시작되는 걸 잘 알아도 이제 너의 남자는 바로 나란 걸. 싶어.